역사적인 7.4 공동성명 발표 45돌째 즈음에서 미얀마 신문 위클리 헤드라인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프랑스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글을 게재했습니다.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글들에서 7.4 공동성명 발표는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투철한 자주 통일 사상과 숭고한 애국 애족이 아나운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면서 그의 조국 통일 사상과 업적은 김종일 각하에 의하여 굳건히 계승되었으며 오늘은 김종은 최고 용도자에 의해 훌륭히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